잠이 안 잤던 자리 그대 마음 머물러 꽃잎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멈춰섭니다. 삶이 슬퍼지는 날 가슴속 이름 부르면 그 이름 하나만으로 시간이 멈춰집니다. 여기에서 그리움도 한 번 더 외로움도 한 번 더 가슴으로 불러봅니다. 삶이 외로워지면 다시 한 번 나 여기에서 가슴으로 불러봅니다.